절대 해결 못할 일은 내 사전엔 없는 걸 hey. 언젠가 닿게 될 paradise 오래전에 떠나왔던 내가 있는 곳으로 시 가려해 지금 시작을 yeah, yeah. 한순간 같은 지난 날에 치열했던 날 위해 온 힘을 다해 yeah, 가는 길 내일이면 다시 붉은 태양 떠올라